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속회의 허섬은 온 결의가 힘을 합쳐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를 지지하여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최사상위원구 서조가 11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